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내려오기 전에 유튜브를 잠깐 보면서 한 3만 번 횟수가 3만 번이 넘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엄마 사랑해라는 그런 영상이에요. 어느 직장에서 이제 자기 엄마에게 사랑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 사랑해 하니까 그 엄마들의 반응이 대단히 아주 재밌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너 낯설했니? 라든가 또 무슨 귀신 씨나락 소리를 씨나락 먹는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소리. 또 어떤 얘기하냐면은 너 무슨 일 저질렀구나?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품고 있지만은 표현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의 형제고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갈 천국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또 가장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옆 사람들에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성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째려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좀 부드러운 눈길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자, 한번 더 하십시오. 한번 더 해보십시오. 앞뒤 분들에게.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1장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족보가 아브람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그 임명이 이름이 그 나열돼 있습니다. 14대 14대 14대. 그래서 중간에 다윗이 두 번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41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관련해서 대단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3권 이 3권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계라.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세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비블로스라는 것은 책이고 그 다음에 게네세오스라는 이 단어는 족보라는 책입니다. 성경에서 이 영어 성경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The Book of the Generation 그 다음에 of Jesus Christ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식으로 표현한 세계지만은 그러나 그 세계라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라면은 창세기 5장 1절 말씀에도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보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 대신에 계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계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이제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역시 이 세페르란 단어는 책이고 톨레도시라는 이 단어는 족보란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돼 있는 이 세페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70인경에서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계보라는 또 세계라는 이 단어가 족보책이다. 즉 아담에 관련돼 있는 아담의 후손과 관련돼 있는 족보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단순히 이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까지의 내용 또 창세기 5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아담의 후손과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지만은 그 이름들 단순하게 이름들을 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 경륜이 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계보 세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와 즉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속에는 대단히 방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한국 교회사 근현대사의 그 태도를 알 수 있는 민경배 박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 창세기 족보와 더불어서 족보에 관련돼 있는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 저술한 책이죠. 박아브라 목사님 저술한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 인명 인명 하나에는 일종의 성경의 구속 경륜에 DNA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DNA는 그렇잖아요. 세포 하나를 떼어서 그것을 발육하고 성장시키게 되면은 어떠한 그 원래 모습이 드러나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족보 인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만 있기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보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민경배 박사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째 아담인 첫 아담인 아담의 그 족보를 설명하면서 세페르 톨레도시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역시 족보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는 무엇을 한번 살펴봐야 되냐면 족보의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 또는 신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길로 가지 않고 어긋나게 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착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3장 9절 말씀이죠. 여기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로 다툼과 또 논쟁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족보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강변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족보의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 족보와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의미냐면은 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스. 자, 이 야스라는 단어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야스라 그러죠.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과 9장 1절 또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서가 에스라서 느헤미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족보대로 또는 각 지파별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기록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족보대로 기록한 그 족보를 가리켜서 야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두 번째 단어가 금방 살펴본 대로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예요. 자,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야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름이 족보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라면은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족보를 가리켜서 톨레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이름만을 나열한 족보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뤄나가는 그 거룩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한 그 족보를 가리켜서 톨레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톨레도시라고. 그래서 이 톨레도시를 연구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가리켜서 창세기서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여기에 10개의 톨레도시 나오는데 창세기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족보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대략이라든가 대략 또는 약전 또는 후에 후에 이런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는 게네세우스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소유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세계라라는 단어. 세계.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시작 또는 근원 어떤 출발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은 신약에는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는 게네알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로기아. 게네알로기아. 자, 이 게네알로기아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인 세상의 족보를 얘기할 때 게네알로기아라고 그러죠.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족보가 원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창념치 말하라라는 그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이 게네알로기라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내용, 특별히 이 톨레도과 이 게네시스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그런 인물들 이름 하나하나 또 그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는 거기에는 그 이름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와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출발하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시작하는 그 인명 이름 속에도 역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게네알로기아가 말하는 족보와는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족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족보를 우리가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즉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이 구원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과 그다음에 창세기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족보 제1기의 구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전개되죠. 요 중간에 다윗 왕과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거 전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언제 존재했었냐면은 BC 2166년에 세상에 실존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BC 4년에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마태복음의 족보를 볼 것 같으면 모두 제3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즉 다윗 왕이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하는 그 위치가, 그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죠.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까지 말씀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기간이 BC 1003년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1163년의 기간이죠. 이 시기를 가리켜서 제1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부터 해서 바벨론의 포로 이것까지 이때는 왕이 누구냐면은 역사적으로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요시아. 그래서 요 시기는 언제냐면은 주전 597년입니다. 따라서 BC 1003년 다윗 왕부터 해서 이 바벨론 포로 이거 전까지 요 기간은 약 406년의 기간이죠. 이것이 제2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 시기는 제3기라 하는데 593년의 어간입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1기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태동,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태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성장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헷불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태동기, 성장기라 얘기할 수가 있다면은 제2기 406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쇠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쇠퇴기. 왕국이 멸망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지 않음에 따라 아수르와 그래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우리는 쇠퇴기라 하는데 그 기간이 406년. 그 다음에 597년 바벨론 포로 이거 이후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요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기. 동시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이 시기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부터 해서 예수님 오기까지 약 400년의 영적인 암흑 시기죠. 그런 영적인 암흑 시기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 등장하는 41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3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기와 2기, 제2기, 그 다음에 제3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 시기를 1163년, 그 다음에 406년, 593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1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1기의 내용. 그러니까 2166년과 1003년 사이에 여기에 이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대를 설명할 때 이 한 대라는 단어를 우리는 도르라는 단어 씁니다. 도르라는 단어. 이 도르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이 땅에 생존케 하는 그 시기를 가리켜서 한 일대라 그러죠. 요 시기를 성경에서는 보통 25년 내지 30년의 그런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163년을 25년으로 우리가 나눠보게 되면은 거의 46대가 존재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몇 대만 존재하냐면 14대만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4대 속에 즉 산술적으로 46명이 언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4대가 언급됐다는 의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아브라함과 다윗 간의 요 어간에 대단히 많은 인물이 대단히 많은 대수가 생략됐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경륜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여러분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죠.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땅의 수많은 열국 가운데 제사장나라로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들의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서 족보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는 뭐냐면 배제가 있습니다. 배제가 있습니다. 이 배제가 있는데 이 선택과 배제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족보에 선택되느냐 배제되느냐 기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선택되느냐 배제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이제야 너를 보니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라는 그런 반응이 있는 자는 이 믿음의 족보에 우리가 반영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우리는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 1기에 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봤는데 1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163년 동안에 46대가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14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거의 30대 이상이 배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왜 배제됐는지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자, 족보에 생략 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족보에 생략된 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떤 부분이 생략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인명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에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 다음에 킹 다윗, 이렇게까지 모두 14대입니다. 아브라함이 1대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계속 다윗까지 14대를 우리가 적어봤는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내용으로 볼 경우에는 누가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5절 말씀 보면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보면은 야곱을 낳게 돼요. 또 야곱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보면은 유다를 낳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베레스는 창세기 46장 12절 말씀 보면은 창세기 38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제 유다가 세라와 베레스를 낳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헤스론과 남과 관계는 여기는 이제 창세기 46장 12절 말씀 보면은 헤스론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은 사건,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유다와 더불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그리고 역대상 2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제 베레스와 헤스론의 부자 관계가 기록된가 동시에 헤스론과 남 사이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 있습니다. 여기서 뭘 살펴봐야 되냐면은 헤스론과 남과 아비나답과 나손 사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무엇이 빠졌냐면은 애굽 종살이 430년이라는 기간이 아예 통째로 생략이 된 것입니다. 통째로.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건 뭐냐면은 이제 람과 나답 사이에 약 430년의 그런 애굽 종살이 기간이 빠졌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걸 살펴봐야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4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애굽할 때 그때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를 비롯해서 헤스론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 창세기 46장 12절에 기록돼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46장 12절 말씀. 자, 4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자,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작되죠. 자, 12절 시작.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누가 내려갑니까? 하물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헤스론은 언제 사람이냐면은 애굽에 내려갈 때 그때가 주전 몇 년입니까? 이때가 주전 1876년에 누가 내려가냐면은 야곱과 야곱의 식구 70명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주전 1876년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헤스론과 남 사이의 이 관계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자 관계가 다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되는데 헤스론과 남은 부자 관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것은 역대상 2장 9절 말씀 보면은 헤스론이 세 자녀를 낳은 것이 기록돼 있어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론과 남 사이에도 부자 관계가 증명이 되는 것이 역대상 2장 9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죠.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고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남과 누굽니까? 글루베. 둘째 아들이 누구죠? 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스론이 람을 어디서 낳은 것입니까? 애굽에 들어서 낳은 것이죠. 왜? 애굽에 들어갈 때는 유다와 더불어서 헤스론까지 내려갔지 람은 언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람의 역대상 2장 9절에 람이 헤스론의 둘째 아들로 언급된 거 볼 때 이 아들은 애굽에 들어서 낳은 아들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가 1876년에 헤스론이 내려간 애굽 초기에 남을 낳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헤스론과 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애굽 초기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미나답과 나솔을 살펴보죠. 자, 이 아미나답은 언제 인물이냐면은 이 아미나답은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아미나답의 그 자손 중에서 나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누이가 누구냐면은 엘리세바가 있어요. 엘리세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아론인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가 주전 언젠가요? 출애굽할 때가 BC 1446년이죠. 그래 안 그래요? 1446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언제 등장했냐면은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모세와 더불어서 아론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 아미나답의 딸인 엘리세바가 아론의 아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적은 것은 뭐냐면은 나손이라는 인물이 민수기 1장 7절 말씀이나 10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나손이라는 인물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따라서 이 아미나답과 나손은 언제 인물이냐면은 애굽 종살이 430년 끝나고 출애굽 초기의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 아미나답과 나손의 관계예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죠. 저기 출애굽 6장 23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어요? 아론이 암미나답. 이 암미나답이 아미나답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인물인데 그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누구를요?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더불어서 출애굽 초기의 인물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민수기 1장 7절 말씀 보죠. 2장 3절하고 1장 7절 말씀. 자, 민수기 1장 7절 말씀 찾아보죠.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시작.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2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따라서 이 나손은 언제 인물이에요? 출애굽 할 때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이 족보에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출애굽기 종 출애굽 이 애굽 종살이 430년의 기간이 족보에서 통째로 어떻게 된 거예요? 배제가 된 거예요.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종살이라는 종살이 때문에 이 기간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지만은 그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애굽 종살이 430년 기간이 성경에서 완전히 배제됐느냐? 족보에서 배제됐느냐? 여기 보세요. 430년을 한번 25년 나눠 보세요. 이게 몇 대입니까? 거의 한 17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 세대가 빠진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빠졌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의 종살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과 그다음에 에스겔 23장 3절 말씀 보면은 단순히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과 에스겔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섭리 가운데 애굽에 내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헷불 언약이거든요. 그 헷불 언약 가운데 네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430년 종살이라는 이 자체는 비록 이방 왕 밑에 살고 있지만은 이 43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것을 성취하는 기간이 이 430년의 기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사명, 자기들이 애굽에서 내려온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아주 위대한 사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누구 생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 23장 3절 말씀 찾아보죠. 자, 2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지바 되었나니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했는데 언제부터 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기 어렸을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어린 영적으로 어린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시작 초기부터 이방 신을 섬겼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이 기간이 통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족보에서 배제된 것은 바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역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백성이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에게 택함 받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인물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선택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정말 제약이 노아 때 이상으로 얼마나 관영합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말이죠. 이제는 교회에서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세상의 흐름과 사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이 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자같이 우는 소리를 내며 달려들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끝나고 싹 이제 가는데 한 구역원이, 구역장님 헌금통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구역장이 왜? 그랬더니 제가 돈을 잘못 넣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얼마를 넣었는데 만 원 낸다는 것이 10만 원 수표를 잘못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구역장이 하는 얘기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데 낙장불입. 낙장불입이 뭔지 아시죠? 하투하게 되면 패를 내놓게 되면은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구역장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세속적인 삶에서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핫을 치다 보니까 헌금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야, 헌금 한번 내면 끝장이지 무슨 뭐 그걸 다시 돌려받느냐, 낙장불입이다 그 얘기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양반들이라 뭐 이렇게 그런 거. 자, 이 사실 속에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랄지라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고전 10장 11절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경계와 거울이 된다 그랬어요.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이 지나간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구속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익히게 되면은, 또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지금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남은 생에 하나 옆에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이런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남과 아미나답 사이에서 430년이라는 기간이 빠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여기에도 지금 많은 대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이 사이에 거의 300년의 어떤 그런 기간이 역시 이 시기도 통치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살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 걸 알아봐야 되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가나안을 정탐하는 시기가 주전 1406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점령함과 동시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탐꾼을 두 명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는 인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이. 또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은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행한 것이 히브리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와서는 이 나합이라는 여자가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 하면 바로 살몬과 나압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굴 낳았냐고 했냐면은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그러면은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압과 결혼했다고 여기 표현된 거 볼 때 이 살몬이라는 인물은 여호수아 2장 1절과 히브리 11장 3절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살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살몬인 거예요. 자, 이 살몬은 언제의 사람이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점령 초기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누군가요? 자, 보아스라는 인물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룻기 4장 13절에서 13절과 그 다음에 18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와 결혼하냐면은 룻과 결혼한 것이 룻기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 기록이 룻기 4장 18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아스라는 인물이 언제 인물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룻과 결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룻은 언제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의 말기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흉년에 들었을 때 베들레헴의 흉년에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이제 나오미와 그다음에 그의 식구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얻은 며느리가 룻이죠.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살몬과 보아스는 살몬은 당연히 주전 1446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사시대를 얘기할 때 1446년이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 그다음에 1406년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1390년 약 16년 기간은 가나안 땅 정복 기간이죠. 16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이에요. 요 기간이 16년이에요. 그러니까 139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데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1050년이죠. 그렇죠? 1050년이에요. 사울이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됩니다. 요 기간을 우리는 340년의 기간인데 요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래요. 사사시대. 그런데 지금 이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340년의 기간이 아니라 300년의 기간이 통째로 빠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한번 계산해 보죠. 다윗이 왕이 언제 됐냐면은 1010년에 왕이 됩니다. 1010년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대를 몇 년으로 본다 그랬어요? 한 대를 25년으로 보죠. 근데 다윗이 1010년에 태어나 가지고 1040년에 이제 왕이 돼요. 1040년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1040년에. 자, 그러면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지요. 이세면은 25년을 더하게 되면은 1065년이 되겠죠. 그렇죠? 또 이세의 아버지 오벳을 25년을 더하게 되면은 1090년이 되겠죠. 그렇죠? 1090년. 그다음에 보아스를 보게 되면은 1105년이 되는 것이죠. 1105년. 그러면은 1105년이 바로 보아스가 태어날 그런 시점인데 살몬은 언제 사람이에요? 1446년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1446년에서 1105년을 빼게 되면은 거의 몇 년이냐면은 291년의 어간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몇 년입니까? 대략 약 300년이라는 이 300년이라는 이 기간이 바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있었고 이때가 이 기간이 통째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배제가 된 것이죠. 이 족보 속에서. 자, 이걸 볼 때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 사사기 2장 10절 보면은 딱 두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특징을.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이 다 죽고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가. 근데 이 다른 세대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 그러니까 기존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우리 한번 보시죠.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죠. 사사기 21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예,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더라. 왜 왕이 없겠어요? 왜 그들에게 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를 가르쳐서 뭐는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역사를 하나님이 곡기물로 요단 홍해를 가르고 신강에서 그 누구도 먹지 못했던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느비딤의 물 축복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친 사건들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뭐냐면은 여기 사사 이 애굽 종살이 430년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사 330년 300년의 기간은 지금 다른 무엇인가냐면 신앙의 계승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가장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계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1기에 생략된 그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뭡니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 우상 숭배는 뭡니까? 정말 무슨 뭐 우상을 섬긴 데서 섬기는 겁니까? 내 마음의 탐심,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기에는 경건한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경우에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가 권사든 집사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아니겠어요? 경각심을 주는 말씀 아닌가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대단한 공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계승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일기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두 가지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고 우리 애들이 셋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아빠가 목사고 아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잘 되지 않으면은 아빠는 실패한 거야. 네가 잘 돼야 내가 성공한 아빠라고 내가 들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잘 되면은 당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가 아무리 대단한 어떠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나보다 못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면은 힘 빠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를 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탁월한 신앙의 그런 공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개되어 온 거예요.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예수님까지 그 언급되어 있는 족보 이름 하나하나 살펴볼 것 같으면은 단순히 아브라함, 이삭 우리가 아는 대로 언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이름 속에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눈물과 간절함이 그 부모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오늘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게 된 그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는 이 신앙과 더불어서 더 나은 신앙을 가진 내 자녀들이 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을 당당하게 주님을 당당하게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시간이 통째로 이렇게 빠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세대들이 그 시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TV에서 이렇게 붉은 머리를 하고 나오는 게 머리를 막 염색하고 나오는 애들 볼 때는요. 제가 어떻게 봤냐면은 야, 저거 사탄들이 나와서 저 활동하냐 그랬어요. 근데 한 10수년 지나니까 이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교회 안에도 빨간 머리 붉은 머리 같은 얘기죠. 노란 머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제 동성애, 예? 레즈비언, 게이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적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교회에 있는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예들에게 신앙만 확실하게 전달해 주면은 그 교회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심수 알자.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자는 나도 버리겠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라. 힘써 알아라. 여러분들이 이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벌써 9회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아마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나가기를 그런 소망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사세 빠진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주의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동시에 빠져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전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신앙의 전수가.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웃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도 극성스럽고 말을 안 듣고 불효박심한 놈들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 뭐랍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놈의 자식 족보에서 빼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족보에서 빼버리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족보에서 빠지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과 배제. 근데 족보에 빠진 그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보이느냐, 둘째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가 바로 족보의 선택과 배제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일기에 나타나는 이 생략된 그 내용들, 우리 찬송가 168장 부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다. 이 찬송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네, 한번 우리 찬송가 한번 168장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고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죠. 168장. 자, 168장. 누가 피아노 반 좀 해주세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따따따 울려 퍼지는데, 그때 모든 사람을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 빠져보세요. 나는 믿는다고, 나는 섬긴다고, 나는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 이름이 빠져보세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겠어요. 여기 지금 찬송가 168장에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절대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어지거나 흐려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매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또 우리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68장 한 장 불러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때 나의 이 나팔 불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부른다 그랬습니까?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의 이름. 근데 나의 이름 안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원로 목사님 살아 생전에 이제 만남의 광장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성가대원인데 성가대원들 쭉 앉아 있는데 들어오셔 가지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나 쟤 알지. 그래. 저놈도 알아. 응. 저것도 알아. 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있었어요. 그 제가 무슨 죄냐면은 무슨 다른 죄가 아니에요. 무슨 큰 죄가 아니라 뭐 남의 돈 좀 훔쳤고 또 그 당시 담배도 피고 또 뭐 그런 죄였어요. 여러분들 무슨 요즘같이 무슨 부도덕한 그런 죄가. 아, 부름을 하나하나 부르는데 내 이름을 부르고 뛰어넘어갈까 봐 얼마나 마음에 졸이고 걱정이 되는지. 근데 하나하나 부르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와가지고 쟤도 알지. 그러다가 나를 쫙 쳐다보시면서 저 새끼도 알아.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는 자식 같은 거죠. 제가 저 새끼도 알아. 새끼라는 얘기도 좋아요. 무슨 얘기도 괜찮아요. 근데 나를 안다는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저는 만약에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거 아니겠는가. 저는 제 인생에 그 경험이 얼마나 저한테 충격적으로 와닿는지. 그래 나 저 새끼 알아. 이 말이 새끼라는 얘기는 듣기 좀 거북스러운 용어 아니겠어요? 근데 새끼도 좋고 뭐 개도 좋고 뭐도 좋아요. 안다그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부했습니까? 430년 통째로 빠졌어요. 사사시대 340년이 300년이 통째로 빠져가지고 그들의 이름은 언급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과거의 역사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도 우리 삶 속에도 이 역사가 전개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내 이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 이 구속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 지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주의 종들과 또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결론입니다. 몇 년 빠졌어요? 430년을 통째로 빠진 이유가 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 자, 300년, 340년 이 사사 시대 300년이 또 통째로 빠졌습니다. 뭐 때문에? 신앙 계승이 안 됐기 때문에. 아셨죠? 신앙 계승. 요 두 가지가 바로 일기에서 가르쳐 주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교회 신앙의 계승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푸른 동산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 세미나를 9회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1기에 빠진 그 이유와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달려왔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과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나는 잘 믿고 있지만은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속되도록 신앙의 계승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